날 처음 본 순간 나는 알았어. 느낄 수 있어 사랑이 온 걸. 두 눈 가득 네 얼굴 뿐이잖아. 온 세상이 그대로 가득해 내 맘 들킬까 겁이 나요. 말 못하고 앞만 보고 걸어가. 오늘은 말할 수 있을까. 사랑해라고 해도 될까. 그대를 위해 아껴둔 그 한마디 오늘이 가기 전에 다가와 내게 와줬어. 나도 모르게 살며시 와서 나의 뒤에 서 있는지 몰랐어. 멈출 수 없어 말 못하고.